요즘 난리는 없고 대부분 장난전이지요. 심심해지면 어쩔 줄 모르는 현대인들. 그래서 온갖 장난전화가 그렇게 범람하나 봅니다. 심심한 병, 심심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서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요. 영화 크라잉 게임의 주제가 보이조지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서구 비산 3동의 박미과 씨, 대전의 유정 씨, 대구의 이승주 씨, 충북 청주에서 윤기숙 씨, 이지웅 씨, 이근종 씨, 진성근 씨, 그리고 중랑구 면목 7동에서 만화서클 로고스에 계신 이상형 씨, 지금도 만화엽서들 잘 받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죠? 크라잉 게임 신청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심심병. 혹시 12월 첫날부터 이 병에 걸리신 분은 없었겠죠? 저희 아나운서실에는 참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정말 심심병에 걸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를 하셔서 방금 라디오 뉴스 하신 분 누굽니까? 꼭 이름을 밝혀달래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굉장히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 세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정신병의 일종일까요? 여하튼 여러분은 12월 첫날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에서 안용림 씨. 처음으로 방송국이라는 곳에 엽서를 띄우는 이유는 오늘이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선물은 바로 제 동생이랍니다. 소중한 제 동생 영순이가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로 좋은 언니입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사가에서 구수경 씨는 친구 은경이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함께 축하해 오셨네요. 자, 축하곡이요.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를 나나무스쿠리와 해리벨라 폰테가 불렀다. 어떨까요? 자, 축하곡 띄워드립니다. Beauty and the Beast.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정복자 펠레, 또 최선의 의도로 두 번이나 깐느를 제패했던 감독이죠. 덴마크 출신의 빌 어거스트 감독이 최근에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영화 영혼의 집 가운데서 라팔로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흥망성쇠를 아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인데요. 그 배경에는 칠레의 정치적인 격동이 깔려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을 쓴 이자벨 아엔데는 1973년 장기 집권을 노리다가 쿠데타로 피살된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엔데의 조카입니다. 하지만 성향은 삼촌과 정반대인 뛰어난 소설가죠. 그래서인지 영화는 빌 어거스트 특유의 서정미와 함께 아주 사실적이고 과격하기까지 해요. 빌 어거스트 감독은 이 영화를 국적에 상관없이 영어로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내년 아카데미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헐리우드에 이런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이유 또 하나는 바로 이 작품의 캐스팅이에요. 제레미 아이언스, 메릴 스트립, 그리고 글렌 클로즈, 또 위노나 라이더까지 미국 내에 있는 제작자들까지도 놀랄만한 아주 호화 캐스팅인데요. 빌 어거스트 감독이 제작비를 좀 무리하게 들여서까지 이렇게 캐스팅한 이유가 모두 아카데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혼의 집은 벌써부터 아카데미 후보로 몇 부문이 유력하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죠. 우선 감독상의 빌 어거스트, 또 음악상의 한스 짐머, 그리고 여우주연상의 메릴 스트립 등이 강력하게 지목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상이 맞아떨어진다면 아카데미가 가장 사랑하는 현역 여배우가 바로 메릴 스트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릴 스트립, 배우 지망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라는데요. 그녀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하죠. 프레드 진네만 감독의 영화인데요. 메릴 스트립의 데뷔작이죠. 줄리아. 여기서는 정말 단역으로 나왔는데 조르지 딜로리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줄리아 들어보죠. 영화 줄리아 중에서 줄리아 들으셨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1949년 뉴저지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약품회사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상업 아티스트였다고 해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소녀에게는 하지만 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도수 높은 안경, 버드렁이 때문에 끼운 교정틀, 그리고 바짝 마른 몸매. 이런 그녀를 같은 반 친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못생긴 촌딱 같다는 놀림을 받고 소녀 메릴은 자연히 외모 컴플렉스에 빠진 거죠. 그런 그녀가 새 삶을 찾은 것은 12살 때의 일인데요.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배운 것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메릴은 연극, 영화, 그리고 음악 콘서트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성격도 명랑해집니다. 자신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해준 또 다른 삶의 공간, 무대. 메릴은 바로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연극을 전공합니다. 예일대학에서 연극학을 공부하던 그녀의 청춘은 자유로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학생운동에도 열성적, 그리고 히피 모임에도 꼬박꼬박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뜻이 맞는 히피들과 함께 초원에서 공동생활을 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마음껏 즐깁니다. 이렇게 아무것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체험은 그 뒤에 메릴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글쎄요, 이 당시 메릴의 모습을 혹 이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활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로버트 레드포드와 함께 참 열린 사랑을 나눈 그런 영화죠.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 번호 622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하이텔의 권혁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Out of Africa 중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 번호 622번이었습니다. 음악에 데뷔하기 전 메릴은 지방 무대에서 3년간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그 뒤에 뉴욕으로 진출해서 셰익스피어의 고전극에서 명연기를 펼치지요. 그래서 연극계의 스타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이 명성을 등에 업고 출연한 첫 번째 영화가 줄리아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메릴이 처음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은 1978년에 방영된 TV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였어요. 이 작품에서 메릴은 유태인 청년과 결혼한 독일 여인 앵거 역을 맡았는데요. 9시간 30분짜리인 이 대하 드라마에서의 열연으로 메릴은 그의 에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녀가 맡은 앵거라는 여인은 남편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자 그를 따라서 스스로 죄수가 돼서 아우슈비츠로 들어가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만난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칩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사랑으로 살아간 여인이었는데요. 메릴은 이 앵거 역으로 강인하고 순결한 여인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온 미국에서 시청률 31%라는 대히트를 기록하는 바람에 메릴의 인기는 더욱더 치솟게 됐고요. 홀로코스트 이 작품을 통해서 메릴 스트립을 발견한 미국 영화계. 이제 그녀를 제인 폰다, 페이 더너웨이의 대를 잇는 당대의 성격 배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 뒤에 메릴은 TV와 영화사로부터 수많은 출연 교섭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녀가 선택한 작품이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디어 헌터였죠. 이 영화에서 마이클, 로버트 드니로가 메릴 스트립을 찾아왔을 때 그때 흐르는 곡이죠. 카바티나. 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그 장면 들어보시죠. 영화 디어 헌터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본 카바티나였습니다. 월남전에 출전한 병사 니게 에인 린다. 그녀는 전장에서 행방불명된 에인을 기다리다 못해서 니게 친구인 마이클, 로버트 드니로의 품에 안기고 말지요. 이 동요하는 사랑의 감정과 묘하게 변하는 여성의 심리, 참 미묘한 부분인데요. 메릴은 아주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로 아카데미 주연 여우상 후보로 처음 올랐죠.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메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것을 얻습니다. 함께 공연했던 존 카잘과의 사랑이죠. 존 카잘은 여러분도 아시죠? 대부 2편에서 마이클의 형 프레드로 나왔고요. 더그데이 애프터는 뜨거운 여름날의 오후에서는 알파치노와 은행을 터는 동성 연애자로 나왔었죠. 이렇게 존 카잘과 나이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폐암으로 세상을 뜨면서 그 결실은 맺지 못하죠. 메릴은 카잘의 병상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그의 임종을 맞고서는 그 뒤에는 슬픔을 잊으려는 듯 일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은 뒤에 그녀가 선택한 영화. 같은 배우인 알란 알다가 시나리오를 쓴 어느 상원의원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메릴은 변호사 카렌 역을 맡았죠. 대기업의 사장 부인인 카렌은 변호사 일을 통해서 만난 상원의원 조와 불륜의 사랑에 빠져듭니다. 이성이나 도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일 줄 알면서도 그 불길을 끄지 못하고 카렌은 고민하죠. 메릴은 여인의 이중적인 감정을 그녀 특유의 섬세한 심리 묘사로 표현해냈는데요. 당시에 그녀가 이 역할에 더욱 애착을 가진 것은 메릴 자신이 실제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메릴 스트립은 지금의 남편인 조각가 도널드 거머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사랑을 통해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심리를 이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연기로 화면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서 여성 심리 묘사의 독보적인 존재가 된 메릴 스트립은 79년 로버트 벤튼 감독으로부터 더스틴 호프만의 상대 역을 맡아달라 이런 제의를 받습니다. 바로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였죠. 자, 이 영화에 삽입된 곡 한 곡 들어보죠.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에 삽입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메릴 스트립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이 영화의 출연제의를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버리고 가출하는 그 조안나 역이 당시에 첫 얘기를 막 가진 메릴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핵심이 아들의 양육권을 싸고 법정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조안나가 모성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알고는 메릴은 시나리오의 일부를 수정한다 이런 조건 하에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 내의 여성의 자립이 소리 높이 외쳐지던 바로 그 시기였죠. 한참 여성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이혼이 급증하고 급기야는 사회 문제로까지 등장했던 그 당시에 바로 이 영화가 개봉됐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히트작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 로버트 벤튼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또 더스틴 호프만은 주연 남우상, 메릴 스트립은 조연 여우상을 수상했죠. 원래는 자립을 원하는 여성이 테마였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메릴이 그 자신이 한 여인의 모성애를 강조하는 작품으로 바꿔놓은 셈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메릴 스트립이 지금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모성애가 발휘되는 영화들은 참 여러 편이 있어요. 샘 닐과 함께 공연했던 호주 영화 Cry in the Dark. 산속에서 늑대 때에게 아기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혐의가 되돌아가 버린, 그래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리고 아이를 구출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여기서 드러나고요. 실크우드에서도 잠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헐트번, 제2의 탄생에서는 그야말로 남편을 차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남편의 그 바람기라든지 그런 것을 결국은 용서하지 않고 남편을 떠나고 아이로서 새롭게,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아기에게 이찌비찌 스파이더라는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부르는 아주 따뜻한 장면이 있죠. 맨 마지막 장면. 그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고요. 똑같은 노래, 칼리 사이먼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ceases.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ll never give my heart. Let me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서대문구 대신동의 윤남경 씨, 그리고 하이텔의 문수진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셀린 디온, 클라이브 그리핀의 노래였어요. 메릴 스트립의 얘기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치네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고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참 신명희 씨 하이텔로 아주 예쁜 장미꽃을 보내주셨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에 그런 예쁜 그림을 그리시다니 참 미술 실력도 뛰어난 것 같으세요. 고양시 성사동의 강신욱 씨, 상명여대 부속중학교 2학년에 계시는 김명진 학생, 인천 북구 삼산동의 영화학도, 영화에 대한 사랑이 편지 가득 넘치는데요. 전홍일 학생, 그리고 대구 영남고등학교 2학년 3반 장경호 학생, 친구 재록이, 순철이, 종혁이, 형상이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사색에 빠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 마지막 곡 들으면서 아무래도 잠속에 빠질 것 같은데요. 자, 대구 서구 평리일동의 강정희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문성근 씨가 김희애 씨를 위해서 카페에서 피아노로 연주하죠. 바로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인데요. 리차드 클레이더만이 연주합니다. 자,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짐노패디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